이젠 출발이라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한낮에 햇빛이 커튼 없는 창가에 눈부신 어느 늦은 오후 텅 빈 방 안에 가득한 추억들을 세워보고 있지 우두커니 전부 가져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너의 기억들을 혹시 조금 남겨두더라면 나를 용서해 날 미워하지 마 가져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너의 기억들을 혹시 조금 남겨두더라도 나를 용서해 날 미워하지 마 전부 가져가기에는